What the? 이게 뭔 개소리야? Ayy, 나도 몰라 가슴 으로 Run the, run that's for ya. 뜨거뜨거 핫도그야. God, who let the dogs out? No bullshit, bitch, I'm real. 태연하게 태연한 애 파전 개같이 순수 국내 자연산 수제 한정판 여의주 여의 뭔가 뭔가 발정난 Where my dogs at? 개빠싸 개집에 미까싸 내 패거리 개대거지 개더리 얘들아 보는 개펄투도 먹는 소리 삼바 룸바 차차 우라 샤바샤바 꼬리 처음 내려 Funny but my money Homie pay me like you own me 니들이 개맛으라 독부장군의 독대자 독정 목에 맨 근줄 고삐를 풀어 개봉박들 도끼를 품어 달려라 달려라 개털이 날리게 푸르람 개거품이 되게 차방개 조심해 개망나니 맺힌 개들의 노래 Where my dogs at? 개빠싸 개집에 미까싸 내 패거리 개대거지 개더리 얘들아 불러 개펄 뜯어먹는 소리 삼바 룸바 차차 우라 샤바샤바 꼬리 처음 내려 Funny with my money Homie pay me like you own me 니들이 개맛으라 시계처럼 치즈 이 뭔 개소리야 Bow wow wow Yippa yo yippa yeah Bow wow wow 그대 계단 계단에 레게처럼 치즈 개만 지구나